Target. Oh yeah. 찰나의 순간에 안을 파고든 눈빛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마음을 빼앗긴 채 아주 큰 꿈속에 비춰진 길이 거니는 듯해 단 한 번도 날 어루만져 준 적 없는 감정인 걸 촉촉한 매듭으로 몰래 내 맘을 즉시건 떠 생시로 난 미소 짓는 여백 없이 내 눈을 멀게 한 빛 문득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기분 용기 내 유다선 그때 오직 나에게만 가져줘 Love you till kingdom come.